제1본조선인 조국연합회 주황위원회 제23기 제4차 회의가 3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종만 조국연주왕 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조국연주왕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국연주왕 상임위원들, 고문들, 제1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 주황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안, 주체위협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1조선인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하여가 토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